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빵으로만 살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 난민을 구하던 봉사단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봉사단들은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의 집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의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안테나가 있고 DVD 플레이어, TV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먹을 것도 없다며. 학교 다닐 돈도 없다며. 근데 어떻게 TV가 있지? 라고 물으면 그 부모들이 애 먹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는 거, 그렇죠? 먹을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고 욕구라는 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보면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 야, 그거 하면 밥 먹여주냐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절실했고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돈이 생기면 모아두었다가 텔레비전을 사는 빈곤층이 많다라는 것, 그 사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집은 월세집을 살지만 라면을 끓여 먹고 컵라면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룸촌에요. 외제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사실은 다른 어떤 문제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먹고 사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빵에 주리고 즉 목마른 사람이 아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먹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 즉 의로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배불리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빵을 훔친 소년이 열심으로 그 빵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 사람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것들은 채울 수 있겠지만 허기는 채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은 의의 문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갖고자 하나 의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의롭게 사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해지기에 노력한다는 것이죠. 한몇년 전인가요? 은행의 한 직원이 현금을 횡령을 해서 한 80억 정도를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씩 빼가는 거니까 사실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마음 먹고 횡령을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걸리기 전까지 얼마를 빼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들어갈 걸 알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몇년 받았느냐? 80억을 횡령하고 7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줄 테니 너희 3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올래. 수많은 대학생들이 10억을 준다면 3년 정도는 흔쾌히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1년에 어디 가서 3억씩을 벌겠냐고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의가 무너진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맺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과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행동하는 행동함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의 관점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이것이 맞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을 가지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전보다 더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의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가끔 내가 필요하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을 갖다 붙이고 주님에게 구하긴 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그 맺어진 관계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얼마만큼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정작 내 앞에 있는 빵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승진,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안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넘겨주세요. 6절 시작. 6절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자, 성경 읽으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데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차비를 들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시간 들여서 앉아있는데 문제는 마치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그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 사람은 사실 말씀에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그렇게 간절히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의에 줄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딱히 목마르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제 모습이 쉽게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유행했던 한 가지 유머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덩달이 시리즈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어. 이거 아는 사람은 나이 좀 있는 사람인데. 덩달이 시리즈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야, 금표 모른 척, 부회장님 모른 척 한다. 와, 대박이다, 진짜. 자, 한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더불어. 이런 주제가 오면,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시는 동안 덩달이는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덩달아, 라면 더 불어 터지기 전에 더불어. 뭐 이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 어렵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번은 국어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먹었다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덩달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파야 먹지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썰렁한 유머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고파야 먹지요. 배고파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갈망,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제가 군대에서 행군 하는데 이등병 때라 깜빡하고 수통에 물을 안 뜬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억지로 나고 시키려고 물을 안 먹이는데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4시간 정도 물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걷다 보니까 논길에 이렇게 논두렁에 논을 보면 이렇게 이끼가 끼는 막 흙탕물이 있는데 내가 이걸 던져버리고 저기 가서 물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아, 저 물 먹어야 내가 살 것 같다. 저 물 먹어야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저보다 막 이성을 막 절제하면서 막 아, 저 물 먹어야 내가 살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저보다 더한 놈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뛰어 들어가서 논바닥에 머리를 막 박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족하면 그만큼 원하는 것들이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 그것을 잃어버린 것, 즉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배가 불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잃어버리고 아 내가 의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나는 좀 착해. 내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 의로워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갈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그저 배고픈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줄여 죽으며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궁극적인 도움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철저하게 궁핍해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세울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그냥 어떤 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PPT가 안 되나요? 제가 다 쳐서 줬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즉 뭐 했을 때?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주염열배를 먹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없던 열망이 생긴 게 뭐냐, 내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볼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가끔씩 내가 느끼는 그냥 하나님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일시적,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한 명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일시적 만족 주는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에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여행하다가 수많은 갈매기가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오염된 바다가 아니고 정말로 청정하고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사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갈매기를 치우는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갈매기 왜 이렇게 죽었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해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먹이를 많이 주지요. 하지만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갈매기들은 그렇게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자연 먹이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철이 지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 먹이를 놔두고도 여행객들이 주는 과자와 사탕을 기다리다 결국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아십니까? 3장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탕자처럼 줄여서 죽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 가운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광객이 주는 사탕과 과자에 길들여진 갈매기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줄여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오늘 6절의 말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즉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배부르다의 단어를 연구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는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사람들이 채우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예를 들면 이런 컵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무언가로 막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돈, 행복 이런 영역들은 예를 들면 돌과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글라스 쿠플란드는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 비밀이다. 상처투성이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굳이 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 앞길을 정하는 것,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자,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한 사슴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물을 마시지 못한 지 오랜 시간 버텨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막 갈증나고 빨리 물 먹고 싶고 갈급하시잖아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 5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음료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 기웃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 풍성한 바다를 놔두고도 여전히 관광객들이 주는 사탕과 과자를 기웃거리는 갈매기처럼 살다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가 고백한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토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좀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목마름, 그 굶주림을 상실했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의에 갈급한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